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이 작품 창작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.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간 각지의 작가들은 4월 한 달 동안에만도 시초, 소설, 단상을 비롯한 수십 편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.